UBS.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거의 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아요. 어제 아침에 비가 오고 좀 나아지나 했는데 황석 때문에 아직 공기가 탁하죠. 딱 놀러가기 좋은 시기인데 날씨가 말썽이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별 구경을 더 이상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도시의 밝은 불빛으로도 모자라서 미세먼지까지 말썽이니까 별이 보일 수가 없죠. 어릴 적에 미국의 콜로라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밤하늘에 쏟아지던 은하수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또 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주여행을 갈 수 있다면 그때 봤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걸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우주를 여행해본 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베게린의 우주를 건너.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Hey, hey, hey, baby, I need you now. Hey, hey, hey, I'm waiting for you now. Hey, hey, hey, baby, I need you now. 저 멀리 널 보고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해, 하는 듯해. Yeah, yeah, yeah. 여기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답답하기만 해.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백이롱입니다. 백이롱의 학명은 지니아 엘레강스로 독일의 해부학자이자 식물학자인 요한 고트프리즈 진의 성씨인 진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여러분, 백이롱이 원래는 잡초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잡초란 인간이 재배하지 않는 잡다한 풀을 의미하는데요. 농사나 정원 가꾸기에 큰 방해가 되는 잡초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성가시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 진이 백이롱의 진가를 최초로 알아본 뒤에 여러 나라의 화훼가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개량했다고 해요. 아참, 화훼가는 관상용 식물을 재배하는 직업을 의미한답니다. 이름 없는 잡초였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꽃이 된 것이 신기하죠. 이 얘기를 하니까 시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짤막하게 들려드리긴 했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에요. 뭔가 백일홍의 이야기와 아주 맞닿아 있지 않나요? 아무도 백일홍을 꽃이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저 이름 없는 잡초였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저를 세윤아 하고 불러주는 말이 괜스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 백일홍과 관련된 설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바닷가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이무기가 살았는데요. 3년마다 마을의 처녀를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마을 사람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떠돌이 무사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이무기에게 바칠 제물로 뽑힌 처녀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무사는 자신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무기를 무찌르고 돌아와 당신과 결혼할 테니 100일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죠. 마을로 돌아올 때 배에 흰 깃발이 꽂혀 있으면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고 붉은 깃발이 꽂혀 있으면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무사는 이무기와 싸우러 떠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100일이 지나 무사의 배가 저 멀리 수평선으로부터 다가오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깃발이 붉은색입니다. 무사를 애타게 기다렸던 처녀는 큰 충격과 상심으로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하지만 사실 무사는 살아있었어요. 이무기를 퇴치한 다음에 흰 깃발을 걸었는데 이무기에 피가 튀어서 붉게 물들어 버린 것이었죠. 처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무사는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다가 결국 그 역시 처녀의 선택을 따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두 사람의 시신을 함께 묻어줬고 그 자리엔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폈다가 졌다고 해요. 한희정의 꿈꾼다. 아니 참, 옛날 얘기는 왜 이렇게 슬픈 것들이 많을까요? 더 생각하면 살짝 우울해지니까 현대로 돌아올게요. 슝슝! 여러분, 백일홍이 우주여행을 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2016년 6월, 국제우주정거장 소속의 어느 한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우주에서 피어난 우리의 친구 백일홍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꽃을 피우려는 시도는 2015년 11월부터 지속됐어요. 연구실의 습도가 높아 잎사귀에 곰팡이가 펴서 환풍기로 말렸는데 되려 탈수 증세가 생기는 등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워낸 덕분에 미세 중력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관찰했고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식물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영화 마셔는 화성에 고립된 식물학자의 생존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주인공은 화성의 흙에 감자를 키우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과연 화성에서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백일홍이 저렇게 피었던 걸 보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엑소의 럭키.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괜찮은 옷을 입었던 날 그렇게 너를 만났던 건 럭키. 나 착하게 살아서 그래. 환상해줘봐. I think I'm a lucky guy. 너무 좋아. 우린 지금 꿈속에 동화. Oh my god, 제일 듣기 좋은 팝팝. 그녀 목소리 날 녹여 like ice cream. 그 모습 마치 cream. 나의 처음인 너라서 비리디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주에서의 식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의 거리는 2억 킬로미터나 되거든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2억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아무튼 거리가 거리다 보니 우주선을 타고 좋게 반년은 이동을 해야 우주 정거장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음식을 보존하는 것도 어렵고 운송하더라도 대부분 진공 포장되거나 냉동 건조된 식품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직접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배지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 재배기가 그 첫 번째 도약이었는데요. 햇빛과 유사한 LED 광선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라고 합니다. 이 재배기를 통해서 우주 비행사들은 레드 로메인, 무, 백일홍, 칠레 고추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원산지가 우주로 표기된 음식을 동네 마트에서 보는 날이 의외로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환의 용기. 너를 보며 나를 생각했어. 머뭇거리는 그 눈빛으로 왠지 모를 나만의 것이 있겠다고 조용히 맴도는 네가 말없이 말하는 네가 너답게 빛나는 걸 너를 보며 나를 알게 됐어 작은 그곳에 숨 돌릴 틈 없다는 수 없는 바람이 날 찾아왔어 나처럼 꿈꾸는 네가 자꾸만 보이는 네가 소리 없이 안 쓰는 화분에 새싹이 나서 정성을 들여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식물이 어떤 종인지 궁금증이 들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이 있었는데요. 시무룩하게 그냥 잡초일까요? 하고 묻는 글에 어느 한 익명 댓글이 달립니다.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라고요. 단순 명료한 그 댓글은 순식간에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던 걸까요? 저는 일종의 따뜻한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괜한 곳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전은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취미든 일이든 공부든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건네는 위로 말이에요. 백일홍은 원래 잡초였지만 그 진가를 알아봐준 사람들 덕분에 우주까지 여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가끔씩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길가에 핀 흔한 잡초처럼 느껴질 때 스스로의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혹시 몰라요, 관심과 사랑으로 스스로를 보듬다 보면 어느새 저 높이 별나라를 만끽하고 있을지도. 그럼 여러분의 꽃다운 매일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김태환,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